경례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베네수엘라 델레스루 텔레비전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조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출란도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례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17년에 점하여 금수산 태양공전을 찾으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례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환구망, 국제방송망,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례는 원수님을 모시고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공원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신문, 잡지, 통신들인 예지나야 꼬레야, 림취취, 브라우다 루, 중국의 동북망, 라오스의 통신,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미국의 VOA 방송과 체스코, 도이출란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제1차 전당 초급당 위원장 대회를 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프렌사 라티나 통신은 경례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대륜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용기, 기룡조 영웅 추격기류연대 전투비행사들의 야간 습격 전투 비행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도이출란드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 소식과 함께 마식용 스키기용기 2016을 관람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인디아신문 월즈미러는 경례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출판보도물들은 경례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